남조선 신문 한겨레가 17일 남조선 군의 합동 군사훈련 계획을 규탄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. 사설은 6월 말 미국의 하와이에서 남조선 미국 일본이 탄도미사일 방위 공동훈련을 벌이게 되는 데 대해 폭로하고 이것은 단순한 미사일 방위와 관련한 합동군사훈련이 아니라 삼각군사동맹을 향한 단계적인 발걸음의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.